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 담화. 우리의 핵무력 강화 조치는 미국에 가중되는 핵전쟁 도발 책동을 끝장내고 조선반도와 나아가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굳건히 담보하기 위한 주권국가의 정정당당한 자위적 권리 행사이다. 그런데 일본이 우리의 자위적 조치를 위협이요 도발이요 하고 골고들면서 못되게 나오고 있다. 일본 당국자가 최근 이탈리아에서 진행된 7개국 순회자 회의 기간 우리에 대해 지금은 대화가 아니라 압력을 가해야 할 때이라고 하면서 제재결의의 엄격한 리행과 새로운 결의 채택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하였는가 하면 내각 관방장관과 외상 등 각료들도 줄줄이 나서서 우리에 대한 그 무슨 추가적인 독자 제재에 대하여 떠들어대고 있다. 일본이 여기저기 찾아다니며 반공화국 압력 제재 분위기를 고취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위협을 구실로 어떻게 하나 파시화법을 조작하여 군국화를 본격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법적 명분을 마련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지금 일본에서는 평화헌법을 전쟁헌법으로 개혁하여 일본을 전쟁국가로 만들며 테러 대책의 간판 밑에 전국을 감시망 속에 몰아넣고 파쇼화하려는 우익 세력의 책동을 반대 배격하는 목소리가 광범한 인민들은 물론 정계에서까지 울려나오고 있다. 일본 당국이 우리의 자위적 조치들을 도발과 위협으로 골고들며 군국주의 부활과 재침야망을 실현해보려고 발광하는 것은 극히 어리석은 짓이다. 우리는 지난날 조선인민에게 온갖 특대형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일본이 과거에 대한 반성은커녕 우리의 자주권 행사까지 골고들며 새로운 죄를 쌓고 있는 데 대하여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며 철저히 계산하고 있다. 우리는 이미 천명한 대로 미국과 그 초종 세력들이 제정신을 차리고 올바른 선택을 할 때까지 고도로 정밀화, 다정화된 핵무기들과 핵타격 수단들을 더 많이 만들어 나아갈 것이다. 지금까지는 일본 땅에 있는 미국의 침략적 군사 대상들만이 우리 전략군의 조준경안에 들어있지만 일본이 현실을 바라보지 못하고 끝까지 미국에 추종하여 우리에게 적대적으로 나온다면 우리의 관역은 달라질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주최 106, 2017년 5월 29일 평양.